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뉴욕에서 발생한 우리 외교 신서물 강탈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신서물을 반환한 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6월 16일 뉴욕에서 진행된 장애자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우리 대표단이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 미국의 불법 무도한 도발 행위로 인하여 외교 신서물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행위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로 극악한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준열이 단죄규탄했으며 미국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적으로 공식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의 제기에 따라 소집된 유엔 주최국과의 관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장인 유엔 주재 기프루스 대표와 중국, 러시아, 쿠바, 수리아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가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외교 신서물 강탈이 주권침해 행위로서 매우 엄중하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미 국무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보안 관계자들이 오유를 범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국내 안보가 매우 불안정하고 보안 관계자들의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데로부터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 대하여 리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 사죄하였다. 이와 함께 신서물을 우리 측에 전부 반환하였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공인된 국제법과 규범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시는 감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